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재학 중인 다섯 명으로 조직이 된 그룹 사운드 소개해드리죠. 그룹 사운드 샌드페블스의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어떻게?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너를 잊고 살아갈까 나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누구 몰래 다짐했던 비밀이 있었나 떠난다는 그 말을 안 듣겠어 안녕이란 그 말을 안녕이란 그 말은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김수환 학생들과 네. 친구들, 선생님들, 분들 나왔어요. 네. 78 MBC 대학가요제 레디 고! 자, 이제부터 선수 여러분들 모시고 불붙는 경합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대학교 공대 2학년의 재학생인 김성근, 공대 3학년 전정배, 공대 3학년 조의환, 물리대 2학년 윤병진, 사범대 2학년 문성주, 상대 1학년 성영호, 사범대 2년 장동인, 이렇게 해서 모두 일곱 사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보컬 썰물의 연주와 노래 부탁드릴까요?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밤잠을 깨우고

마음뿐이 배려한 줄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놓이기 나의 꿈 들려주네 둘이서 만들자 아침엔 꽃이 피고 밤엔 눈이 온다 들판의 산 위에 따뜻한 꽃눈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석양이 지길 때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덕에 올라 마지막 이 소리 맞춰 하늘 끝에서 수업이 너 별을 세던 그 시절 가버렸어도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너 너는 아직 나의 꿈이야 호수에 일렁이던 그 별빛 사라졌어도 잊혀지지 않는 너 너는 아직 나의 전부야 사랑은 그리움 사랑은 외로움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가버렸어도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았네 아픔처럼 이어 울치면서 가버렸어도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았네 아픔처럼 이어 울치면서 아픔처럼 이어 울치면서 바라다 본다. 소리가 내 살에 저전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워간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항구는 할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띠띠리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 띠띠띠띠 이야기할 때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전하려 할 때 그대의 손을 꼭 쥐어요. 햇살은 나무 위에 걸쳐 그대의 눈을 반짝이네. 투명한 그대의 미소는 나의 욕심을 비워버려요. 사랑 그대 더 이상의 말도 더 이상의 눈길도 내겐 필요치 않아. 바로 지금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남아줘. 그대 마음에 슬픔의 그늘이 드리우고 때로는 나의 마음에 아픔의 계절이 찾아와도 소중한 우리들의 진실 처럼 반짝이네. 초롱한 그대의 눈빛은 나의 가슴을 투명하게 해. 사랑하는 그대 더 이상의 말도 더 이상의 눈길도 원하지 않아. 내겐 필요치 않아. 바로 지금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남아줘. 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 그대로